너를 써내려가며 한없이 모자란 마음 너는 알고 있을까. 한마디를 어떻게 시작할지 뭐란 말해야 할지 끝없이 고민을 해. 어딜 가도 널 잡을 수가 없는데 어딜 봐도 널 채울 수가 없는 내 맘을 기다려줄래. 내 곁을 지키던 네가 내 품에 살던 네가 없는데